관함 해외 동포 여러분,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민속 명절을 맞으며 동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따뜻한 서울 인사를 보냅니다. 북관함이 따로 없는 설날, 온 교리가 함께 모여 살 통일의 그날 즐겁게 함께 셀 우리의 설날. 해마다 펼쳐지고 나는 설 풍경이건만 이날 따라 더욱 이채롭고 가슴 후도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설명절 아침 우리 민들 모두가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비롯한 각지에 모셔진 동상들과 태양상들을 찾아가 삼가 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웃 어른들에게 정이 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 전통입니다. 색등조고리를 입고 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설 음식을 맛있게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들려옵니다. 스승과 제자들 간에 친척들과 친우들, 이웃들 사이에 오가는 다정한 인사말이. 예, 설날은 역시 아이들의 날이라고 곳곳에선 학생 소년들의 민속놀이로 떠들썩합니다. 예. 여기 평양의 김일성 광장만 놓고 보아도 귀여운 어린이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윤 띄우기며 팽이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등으로 한창 열을 올리고 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그들을 이웃사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선가 장훈이 몽우니 하는 호령소리가 들려오고 뒷니어 잘한다거니 공격하라거니 하는 훈수꾼들의 목청이 들려옵니다. 설명절의 흥취를 돋궈주는 미녀의 선율은 또 얼마나 우리 민들의 가슴을 둘먹이게 하는 줄 모릅니다. 정말이지 그 하나하나가 민족의 향취 넘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절 축하방송 우리 민족 제1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온으로 말하고 자기의 민요를 부르며 자기 민족의 풍습대로 살아나가려는 것은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민족에게 역사와 전통, 풍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고수되고 발전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양력설만이 국가 공휴일이라고 하면서 설명절 일주일 전부터 총칼을 빼들고 돌아다니며 방앗간들을 돌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면 설날 아침 세배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검은 물감을 탄 물총을 쏘아대는 등 우리 민족의 민속 명절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책동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다음이야 우리 민은 자기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기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의 민족성은 더욱 굳건히 지켜지고 찬란히 개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선군 장정의 나날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속 전통에는 우리 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레이더도 조선 사람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거상하고 아름다운 민속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높은 긍지를 간직하고 우리 민의 민족적 특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토록 이르고 또 이르시던 위대한 장군님. 예. 그의의 숭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보살핌 속에 설명절 풍속은 몇 년이 이어져 설날마다 온 나라에 민족적 향취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민족 문화와 민족 풍습이 적극 장려되고 인민들이 설명절만이 아닌 민속 명절들을 즐겁게 쉴 수 있은 것은 민족의 우수한 민속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대대손손 빛내어 가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의 뜻과 용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 우리 수령님들과 원수님처럼 민속 전통을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고 민속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기 위한 사업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분은 더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조국 남쪽 땅에선 세계화의 간판 밑에 사회생활에서의 미국화, 서양화, 일본화가 더욱 우심해져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과 생활 양식이 변질 사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조선 강점 미군이 남의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온갖 보험지를 일으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만도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외국 문화가 쓸어들어와 민족성을 흐리게 하고 있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남조선과 자기의 곳을 소중히 간직하고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는 공화국의 대조적인 실상은 민족의 정기와 오리 살아있고 약동하는 것이 과연 어디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널 보는 곳도 내 사는 데 나라 지길로 해마다 맞고 보내는 우리의 설명절은 결코 지구의 자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민족의 종기가 청실한 공기마냥 흐르는 우리 조국의 설 풍경은 손군독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들의 행복과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시려 멀고 험한 좋은 손길을 헤쳐가시던 우리 장군님. 정말이지 그의 태양의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 것이라고,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 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 잡으려는 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는 데 대해 뜻깊은 말씀을 하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순이. 그이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선군의 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진정 그이의 인민 사랑으로 충만된 선군의 나날들이 있어 우리의 아이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며 핵전쟁 소동을 일으킬 때에도 저 하늘의 연애의 푸른 꿈을 담아 싣고 높이 날릴 수 있었고, 이 땅에는 우리의 민족 문화가 활짝 꽃피나 민족 체육, 민속 무용, 민속 놀이의 눈부신 광경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연은 원수님께서는 손근용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부르기에 고전적 노자 민족 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 사업이다를 발표하시려 우리 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 속에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애가 깊이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선군은 민족의 부강 번영과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 주는 만복의 복음입니다. 야전복이 자라 소리 리리 가라 빛나 야전차이 예, 설명절 풍경은 그대로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예, 황해북도 사리원시 운하 이동에서 사는 용해군인 로동익 동무의 집으로 설명절 날 아침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한 동네에서 사는 신순옥 고영순 부부였습니다. 귀여운 딸애와 함께 갖가지 기념품이며 음식들을 해가지고 온 고마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흥겹게 보낸 설명절이 이제는 10번이 되었지만 매번 용해군인은 친효력의 살뜰한 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네, 중산군 식료공장 운전사 최경선 동무에 대한 비담도 우리 마음을 후덥게 합니다. 네. 전날 장거리 운행을 하던 그는 로상에 멈춰선 한 고장난 차를 발견하고는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네. 먼 거리를 달려 제가 더 힘들겠지만 오히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불모지를 피워놓고 몸을 녹이라고 한 최경선 덕무. 미안쩍어 할세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 덕무 혼자 일이겠어. 나나 덕무나 차를 잘 몰면 공장 일이 잘될 거고, 공장 일이 잘 되면 나라 일이 잘될게 아니오. 예, 집단과 사회 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어찌 최경선 운전사 하나만이겠습니까?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국 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부강 조국을 일도 세우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충종을 삶의 전부로 행복으로 영예로 안고 혼연일체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천만 군민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을 떠나 만발하는 환우을 생각할 수 없듯이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따스한 봄빛이 흘러넘치는 인간 사랑의 대화원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꽃피는 낙원에 기쁨은 넘치고 설명절을 생각할 때면 민족의 운명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외세의 강요로 분열의 쓰라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70년이 넘도록 다 같이 모여 설 한번 쇠어보지 못한 우리 결이 과연 언제면 설명절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민족의 향취 넘치는 음식을 들며 미녀 가락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겠는지.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북과 남, 해외 모든 계급 계층이 자국 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상과 제도, 리념과 주의 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자국 통일 운동에 한결같이 떨쳐 나설 때만이 자주 통일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자체의 힘. 민족 주체의 노력으로 일으켜야 하는 자주 위협이 바로 조국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간다면 우리 결의의 수건인 조국 통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어 나갑시다. 거적적인 투쟁을 벌려나갑시다. 우리의 민속 명절. 정령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더욱 개화 만발하는 민족적 전통과 더불어 우리의 설명절은 앞으로도 대양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는 명절로 환희와 격정의 명절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해성 우산은 내 조국입니다. 제주도 한라산도 내 조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 제1일세 이런 제목의 설명절 축하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